섬세하지만 단단해 쉽게 상처 안 나 똑바로 봐 눈부셔도 이 투명한 내 mind Hey 너의 심장은 diamond Hey 너의 본질은 fire Hey 너의 능력은 one billion Hey 너의 가치는 diamond 날개 천백여 목걸이처럼 got bling got that juice got the swagger like Jagger 아무나 쏘 못해 누가 넌 보면은 holla holla holla 그냥 봐도 picture 등급을 매기면 diamond 진짜 진짜 똑바로 봐 나는 diamond imitation 아니 순수한 one one 오랫동안